그래도 나 잠 못 자겠어 다 날 부르니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밤이야 밤이 아니야 길거리부터 클럽에 세상에 모두 여자들이야 끌리는 너의 향기에 너의 몸짓에 그런 눈빛에 나 미쳐버려 귀가에 속삭여줘 너의 목소리에 숨소리는 거칠어져가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밤 미치려고 작정한 놈들이야 오늘만 미치도록 달리잔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직도 끝이 아니야 이 자식이 차가자고 달려보자 난리도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직 사람들이다 다들 모두 모여 하나 되어 미쳐가니까 Everybody just drop it like it's hot 함께하니 즐거워지잖아 아주 어지러운 몽롱하면서 벗어나긴 너무 이르잖아 청춘은 젊음에도 고충은 젊음에도 내일은 없어 no day but today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밤 미치려고 작정한 놈들이야 오늘만 미치도록 달리잔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저 사람들의 손짓 그 젊음 속에 외침 내 가슴 점점 더 뜨거워 going crazy baby clap your hands everybody everybody get no crazy clap clap your hands everybody everybody get no crazy clap your hands everybody everybody get no crazy Go crazy, go crazy, go crazy,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Yeah, we did it again. It's way too crazy.